이름 사모라스름 flow 화끈하게 배차를 위한 아이디 푸릇푸릇 삼핑빙 이건 겨울에 볼에 두부린 랩핏 엇갈려 버린 이들의 향기 총색을 바래봤지 키부르겠지 임페로 무셔 까놓고 존나 하차로 쓰나 day by day 내 딸이 내 맘대로 건절하고 진솔한 개발 제발 지켜 Oh my god hot 다 뜨거 여기 너무나도 뜨거운 부자단 최고 I am a 윤달 대구 시리 래퍼 이제 말하네도 많은 사람은 다 알고 믿어 내겐 여덟 마디 너무 짧어 방학하고 앉은 단 테이블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난 텔레비전 비싸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We are the many four 존나들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 We are the many four 존나들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 무겁게 타오르는 랩핀 구사 핫한 단체 곡 들고 몇 주든 등장해 오해 투만에게 붙여천 곡 섞어 누른 단순한 거셉 거리를 넘었었지 We can fly high touch the sky 내 랩을 점수로 따지면 측정 불가 Like my IQ 뜨겁게 타오르 마치 산뿐나 열정을 불리는 랩 주정뱅이 삼 무릎게 배터리 보지 94 가짜들을 바로 저러 제껴주는 건기부 시카 flow 그리고 랩의 가포 내가 보기에 립이 체격을 했다고 말한 이도 밝지 우리의 간지부터 부르고 갑질 애들은 집에 갔지 재벌을 내버려 더비를 한 번에 발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We are the 94 존나들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 We are the 94 존나들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 난 언제나 너를 태울 만큼 뜨거워 간단하게 뱉어도 너무 죽어져 난 놈들의 고기처럼 구워져 외들을 막 구워버릴 만큼 나는 쩔어 입 닫아버려 그리고 슬픽어 볼럼을 덮이고 내 왕들은 이 귀에 쳐넣어 어딜 가도 우리 같은 놈들은 없지 이제 네 자리가 왔다 내게 마이크를 넘겨 반다치면 허구한 내 비트 맺기 혹은 모래도 개도받은 비트 맺기 넌나 웹마인드만큼은 똑바로 겨우 한 걸음이 힘드니 죽어도 속마로 죽이는 왕 답이 없어도 난 충분히 할 소란 쓰고도 니 자존 꾸기는 샷나 소주 일밤 맺어 맺는 소주 보이나 내 자리만이 지키는 소주 We are the 94 존나게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 We are the 94 존나게 하차코 누구든 우리를 건드린다면 강한에 모를 테요 상상조차 하지만 우리가 세례 혁명 난 잊고 있게